조선에서 자연박물관을 소개하는 새 우표들인 서형전지 5종을 발행했습니다. 서형전지들에는 자연박물관의 외부와 내부의 우주관, 고생물관, 동물관, 식물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. 한편 조선의 국화, 국조, 국견, 국수인 목란, 참매, 풍산개, 소나무를 반영한 개별 우표 4종도 발행됐습니다.